검은 연기만 남아 맺지 못할 사연들과 떠난 사람을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원망도 했다마는 헤어질 운명이기에 웃으며 보냈지.